끝난 청소년을 바라보며 살아울고 울리던 내 바라보며 그리워하기도 했어. 돌아보는 상처뿐인 그 세월 속에 묻어두고 싶은 사연, 말 못할 그 사연을 너는 알게 했지, 너는 알게 했지. 대화하다 너는 알게 대화하다가 너는 보았지.